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애청자 여러분. 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말이에요.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말이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비전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대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목사나 전도사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평신도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대개 비전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저는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도 아주 소수란 말이죠. 아주 소수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개가 비전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 뭐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 하다못해 단기 선교라도 좀 갔다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대개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제가 기도 중에서 비전 그리고 가려열고 환상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두 개 다른 것처럼 사실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영어 번역으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건데 우리가 조금 뭔가 뉘앙스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환상 같은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성을 들려주시고 구체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지만 뭐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하고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등장을 하시니까 이게 뭔가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것을 말할 때 비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나 한국의 은사주의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전 중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비전 혹은 환상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런 뜻으로 비전이나 환상을 말을 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격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그리고 제가 가려열고 환상 저 알아보시겠어요? 글씨를 막 날렸어가지고 환상 그리고 영어로 비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제가 기도 첫 시간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하시거든요. 그 비전 중에도, 그 환상 가운데도.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 환상을 본 사람, 비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응대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그런 구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기도에 넣어봤어요. 이거 빼고 그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실천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그리 많이 찾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사실은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아뢰잖아요. 그렇죠. 아뢰고 또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상 가운데도, 환상 가운데도, 비전 가운데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직접적인 대화,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는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대화가 아닌 것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즉 실제의 예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 패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꺼졌네. 제가 지난주에 말해요.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몇 번 들어와 주셨군요. 처음 뵙는 분이 계세요. 조정길님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칠판이 왠지 커져 보입니까? 제가 카메라 위치를 아주 조금 한 몇 센치 좀 당겨봤어요. 약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있네요. 한국에서는 비전을 미래의 선견지명, 예측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 그런가요? 선견지명, 예측? 예언, 예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베니힌. 베니힌은 그 TV에 나와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스위스의 어느 한 여성이 그 길을 걷고 있더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이.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여인이 몹쓸 병이 걸렸다,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안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이 사람이 쓰는 말이 devil이잖아요. 그 모든 질병을 다 devil, 악마라고 하거든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스위스에서 길을 걷고 있던 그 여자가 방금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그 마귀라고 하는, 데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이런 경우도 환상, 이거 쓰죠. 이 사람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 이거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죠? 선견지명. 선견지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무가내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이 데이비드 오죠. 흑인. 박사죠, 박사. 목사이면서 자신을 박사로 소개를 하는 그 예언가가 있지, 아프리카 출신에. 이 사람도, 비전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기도에 돌입하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비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기가 그 비전 가운데 임하시는 기도하는 중에 비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까지 그 진술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자신에게 할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어디에 지진이 날 것이다 어디에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 점괘를 일삼는 하나냐 발음도 잘 안 되네. 하나냐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비전이 사용이 되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람. 아브람이 비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15장인데, 11장 말미서부터 한번 제가 쭉 훑어드릴게요. 11장 말미,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만약에 지금 컴퓨터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은, 이렇게 성경을 뭐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11장에 가서 보면,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아브람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 족보.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뭐 아내 이름이 사레고 뭐 또 사례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 롯을 31절에 등장을 시키고요. 맨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데라가 아브라함,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11장에 이제 이렇게 살짝 족보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12장에 가서 보면 그 이제 대짜고짜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선언적 메시지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달라서 이때는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족장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이 신자 모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적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장을 들어서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의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사랑을 죽음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살아내므로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 보면 이게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말을 할수 있냐면 이건 사실 신자에게 맡겨진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늘 복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복을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건 가짜예요. 이런 건 가짜고, 그게 아니라 하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늘 섭리를 풀어 가르침으로, 그 풀어 가르친 하늘 섭리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늘 섭리를 깨달아서, 하늘 섭리가 뭐죠? 죽음으로 사랑하여 구원의 반열에 드리는 거. 이게 하늘 섭리잖아요. 그렇죠? 하늘 뜻.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실체 모습을 띠고 있어서 아, 그게 육신의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할수 있지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승화된 정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하늘 섭리를 풀어 가르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므로, 삶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집트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웃기는 게 여러분. 웃기는 게 가나안은 낙원을 메타포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엔 기근이 들고 이집트는 풍요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땅이 비옥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웃기는 게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피지컬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더라. 그렇죠? 낙원을 상징하고 있는 기근이 들더라.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이집트는 오히려 풍요의 땅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지금 하도 기복신앙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있네요. 저도 몇년전 어떤 교회에 처음 가서 앉아 있는데 멀리 있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아지고 믿음의 정도까지 알아내지고 직분, 가르고 전도대장, 새신자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환상인가요? 아까 형도 이런 경험하게 하나요? 물론요,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하늘 뜻이 나타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신앙 논리, 성경 논리를 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딱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교회 가서 처음 가서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아졌다고요? 무슨 대화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정도까지 알아내지고 그리고 그 직분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걸 하나님 알게 하신 경험이었다. 경험은요, 소중합니다. 경험은 매우 존중받아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경험을 한 개인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삶의 한 역사이기 때문에,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성경적인 가치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전도대장인 걸 알아낸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솜니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거죠.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한 번도 성경에선 알아내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뢰를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왜 주님 사랑님께는 예수 승천하신 2000년 후에 갑자기 어느 특정 교회, 그것도 처음 방문한 교회에 어떤 특정인의 믿음 정도를 알아내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냐,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이냐 여부를 떠나서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경험이 실제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 경험이 실제냐 아니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실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딜루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예를 들어서 깔깔깔 웃거나 미쳐서 막 거품 흘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할루시네이션 상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딜루전 상태. 그렇죠? 뭘 듣고 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병의 일종이거든요. 정신병 일종에 뭘 봐요. 뭘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를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문을 좀 열어놓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실 이유와 목적이 2017년에 있느냐라는 거죠. 구속승리를 다 담아서 기록해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것이 뭐가 불충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개인에게 경험케 해서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경험케 해서 그리고 성경적 의미가 그리 있어 보이지 않는 직분을 알아내고 믿음의 정도를 알아내고 대화 내용을 흡사 엿듣듯이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영적 위기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신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느낌이요? 하나님이 새신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신자를 더 사랑하세요? 저 같은 오래된 신자는 덜 사랑하실까요? 주님 사랑님, 이런 그 기존의 교회에서 실천했던 것들, 이런 걸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자신의 절대선을 도로 회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류나 잘못이나 그릇됨이나 틀림을 제거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거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짐작해 보거나 아니 그 사람의 내일이나 모레 혹은 1년 후의 삶을 예측해 보거나 하는 것에 하느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살 것이냐 아닌가 아니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 사랑님께 굳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자 했다라면, 그죠? 주님 사랑님이 마주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그리고 나누게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게 하시겠죠. 삶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시다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늘 섭리를 깨닫게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에 큰 믿음을 마음속에 부어 넣어주시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건데 오늘 교만했던 사람도 내일 겸손할 수 있고요. 오늘 겸손했던 사람도 내일 교만할 수 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주님 사랑님께서 아,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그렇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우월감 덩어리인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그랬잖아요. 공자님이 사람에게는 12가지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구치소에서 탈옥한 살인범이 그 옷까지 훔치고 동전 몇 푼 훔치고 했는데 육교위를 걸어가다가 구걸하고 있던 노인네, 한겨울에 발벌 떨면서 구걸하고 있던 노인네에게 자기가 그 탈주 생활을 하다가 훔친 그 돈을 털어내줬다라는 거죠. 그 탈옥범이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이유로 인해서 갇혔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어떤 내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월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설사 지금 둘도 없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바로 죄에 노출이 되면 금세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만든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죄인들은 다 교만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얼마나 박식해요. 가진 거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도덕적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도덕률까지 인간적인 그 도덕률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나는 그 배설물 같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요.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라도 마음을 주셨으면 그 사람과 삶을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로 삶을 나눠보면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죠. 그 사람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교정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그의 믿음 상태, 그가 하는 말을 엿듣듯이 알게 하는 것, 이런 일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군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렇죠? 뭐 보자기 같은데 온갖 더러운 뭐 음식 같은 것들이 담겨진 보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보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더러운 음식 같은 게 이방 족속이죠. 율법을 받지 않고 언약도 받지 않고 또 회개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법을 받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먹으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난 들어서 못 먹어요. 접촉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을 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일을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고넬료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고넬료에게도.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하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고넬료가 자기의 그 권속들, 식솔들이죠. 자기 그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 뭐 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종을 비롯한 그다음에 뭐 그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하늘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을 벌이실 때 나만 알게 하고 그들을 모르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사랑님이 영의 세계와 악한 영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욱 믿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도 믿게 되었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믿으셔야지 다른 걸 통해서 믿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체험신앙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체험신앙. 여러분 신앙은 체험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하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라고 말을 하자고요. 체험이라고 하지 말고 몸체자 몸이 경험하는 거로 하지 마시자고요. 몸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대개의 경우 몸이 경험하는 것들은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experience, 경험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믿는 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냐 달걀이 달걀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꽤 있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를 픽업해서 쓰게 하신 기록물이다. 즉 원저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필자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한 그 하늘 섭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이 믿음이 전제가 또 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경이 말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경험을 해서 믿어가지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객관성의 담보가 돼야 돼. 객관성을 확보해야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도 진리가 되면 그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나에게만 그것이 참이고 그에게는 참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진리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자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사랑님께서 경험하신 이 경험은 경험 자체는 매우 소중하지만 이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남에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르냐, 즉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알아요. 기분도 상하실 수도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그리고 부정하고 싶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순절교회도 다니고 방언 유창하게 했었고 그리고 주여 삼창 막 했던 사람이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 중독에 빠져서 헌금도 수입에 비해서 제법 했던 사람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완전히 버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육신이 말씀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 육신이신 말씀을 기록물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기록물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 scriptures, 그렇죠? 이 성경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줄. 여러분들의 삶을, 쪼개고, 뭐, 나누고, 찌르고, 뭐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갖게 된 그것을 믿음으로 하거나 그것 가지고 뭐그 성경의 여러 가지 컨셉들 있잖아요. 부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영, 인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정리를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되게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경미님께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고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경미님. 그리고 성경책 내용이 공상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져요. 오히려 해롭다고 봐집니다. 그게 지금 2017년도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보면 증거거든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확보된 그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생이 되지고 성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요,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기록물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게 한두 번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가 어렴풋이나마 개념 정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수도 없는 이론, 제이론들이 지금까지 인간들 머리에서 많이 고민되다가 털어져 나, 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인간들, 인간론에 관한 부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기록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면, 신의 모습을 가진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신의 존재를 가진 존재. 아니, 신의 모습을 가진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인간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없단 말이죠. 비슷하게 니체가 초인 개념을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초인 개념을 말했지만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뭐 참선 끝에 무소유의 경제 뭐 이런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거나 하는 이야기지. 이와 같이 신과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연합, 이것도 제 문학적 표현이죠. 이런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그런 모습, 신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초인 개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낳은 내 자녀를 보고, 우리 부모를 보고, 내 이웃들을 보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좀 다른 기술이 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세상에는 그 난세에 영웅 난다고 난세에 목숨 걸고 그 난세를 헤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보통 말하죠. 영웅은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영웅의 삶을 살지 않죠. 다수의 사람들은 끼케야 용기를 좀 내봐야 영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더 많은 다수는 그 영웅을 바라만 보고 있죠.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영웅에 반대하는, 그렇죠? 오히려 영웅을 해코지하고 박해하고 주의까지 하려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예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돼, 그래서 나는 영웅의 삶을 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60항쟁도 다시 조명되고 5.18도 기념식도 의미있게 치러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항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대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겁도 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그거는 네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고 신 예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거든요. 인간들이 만든 윤리나 도덕은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악한 일을 척결하는데 앞장서지 않아도 뭐 사람이 다 영웅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도덕은 그런 인간을 받아들여지고 수용하죠. 단지 그 영웅과 같은 용기가 내가 좀 없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신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죄라는 거죠.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1대 850에 그 엘리야와 그 이세벨의 녹을 먹고 살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에 그 대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 때 머뭇머뭇거렸던 다수의 이스라엘. 그렇죠? 누가 참신이야 그랬을 때 머뭇머뭇거렸던 다수의 이스라엘을 버리시더라. 버리시는 거거든요. 참이 아닌 것에 참이 제시가 되는데 그 참이 참이라고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는 입장을 밝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군요. 구약 때도 참이 제시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라는 거죠. 참이 제시가 됐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머뭇머뭇거린 이스라엘 모두를 다 버리시더라.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깨닫기가 쉽지 않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질까요? 인간들의 윤리와 도덕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신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도덕률이 제시하는 것이 이와 같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충돌되는 지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이거 나 못하면 어떡하지? 아, 참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세계와 악한 영의 존재는 뭐 창세기 1장에 바로 1장 초반부에 등장하니까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성경책 내용이 공상으로 안 믿어진 사람 이런 경험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모나코스님 돌아주셨네요. 모나코스님 처음 들어오신 분인가요? 반갑습니다. 진행해 나갈게요. 어디까지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죠. 왜냐?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참 웃기다. 그 낙원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세상을 상징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 그 풍요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적 풍요 그리고 육신적 기근 이것을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그렇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뭐 우리 새벽 제단 쌓는다. 이거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 쌓는 거 아닙니다. 제단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 하면 어디로 그때 구약 시대 때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한 지점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그 이렇게 단을 쌓는 거죠. 단, 그렇죠? 이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그 장소를 특정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럼 그 영적 교제 목적이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특정 장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찾아봐야 되겠네. 요즘에 말을 고대로 못 옮겨요,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 11장에 있는데, 제가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저 밑으로 가보면은, 마지막 절이네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만물이 나 포함.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 만물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그리고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고 현재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그 만물들. 그렇죠? 아니 만물의 운동함. 그것이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 존재 목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러니까 신의 신 대신 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나야.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나야 라는 말이에요. 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그거 이상 더 확실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굉장히 많은 묘사는 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는 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야. 나는 그 만물과 다른 나야 라고 해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대로 모든 만물의 모든 만물이 만물의 기원이 그에게 있고 오늘날 그것들이 살아 움직여 운동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고 이 모든 만물들은 그가 지었으므로 모든 것들이 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처럼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서 모든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특정 장소를 마련해서 단을 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제단 쌓는다고 하면서 내가 흡사 적금 들듯이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그 결말이 다 주 안에 있고 주의 손에 따라서 운행되지며 주 뜻대로 하겠다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그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뭐, 야곱도 그랬고, 뭐, 또 다윗이 저지른 일이 더 끔찍한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 저기, 얘 내 마누라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혹시 자기한테 해가 돌아올까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죄를 묻지 않으시더라. 이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형의 장자권을 파죽 한 그릇으로 사기친 야곱의 행위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곱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면 그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말이에요. 미혹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버리잖아요. 이거 순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차원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 뜻이 무엇인가 요거만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 섭리 그것만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자기 아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해가 올까 봐.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매우 또렷하고 분명하고 엄중하게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 그 법도니까 내가 말한 거니까 반드시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다. 생명의 유업을 나를 통해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유업이 뭐죠? 하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 하늘 믿음을 통해서 발생되는 구원 같은 거 이런 게 생명의 유업이죠. 우리 자녀가 목숨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 즉 생명, living soul,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생명의 유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목자는 남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남성이 영적인 일을 우선하거나 앞서거나 주도하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인 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로 여겨라, 대우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를 함부로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아브라함, 사례, 바로. 바로는 왕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특정이 누구냐인가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죠. 왕, 킹.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늘 유업을 함께 나눌 여자, 그리고 세상 임금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임금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파트너, 이 여자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아브라함 사례 바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깨는 세상 권세, 이런 것들 메시지가, 그걸 메시지로 취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들어가게 되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조카 롯과 이집트를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이집트라고는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신뢰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13장 1,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4절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 가지고 식솔들이, 권속들이 싸우니까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 하면 그야말로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하죠. 요단강 그 있는 그쪽, 그 유역, 그래서 유역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을 택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 소돔성이 있었죠. 당연히 그런 지역에 있었으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마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했겠죠. 그런 도시죠. 문명이나 문화가 많이 발전한 데는, 인간들이 그렇게 발전시켜 놓은 데는 죄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소돔은 멸망당하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흡사, 가나안과 이집트 같은 경우죠. 그냥 사람이 사람의 원대로 하라면 당연히 택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내 안목의 정욕에 따른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왕과 다섯 왕이 부닥쳐서 싸워요.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냐? 몰라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모릅니다. 막 싸워요. 싸우는데 다섯 왕이 깨집니다. 동쪽에 있었던 뭐 이쪽에 여러 왕들하고 네 다섯 왕이 져요. 그런데 그 지역에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소돔이.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뺏기죠, 재산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그 군사 318명인가? 몇 명이죠? 318명 맞네.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재산을 돌려 찾아오죠. 그렇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결코 세상은 평화가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떠한 그 왕들의 충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할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도 하지 아니하시고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가시더라라는 메시지를 여기서는 깨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취하시면.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물 가운데 열의 하나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은 사람은 돌려주고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맹세하는데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이유가 내가 멜기세덱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그 복이지 멜기세덱 너 때문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라는 비옥한 곳에 가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부자가 돼서 자기의 식솔들과 또 우양들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하고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때는 신분이 다른 존재였어요. 지금은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이 정도로 완전히 차이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머리 대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한테. 목사에게 머리 대고 안수 받는다고 해서 그 손을 통해서 복이 절대로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자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바울처럼 족할 뿐더러 목사 당신의 손과 입과 뭐 기도를 통해서 내게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둥 15장에 이제 들어왔네. 오늘도 좀 넘었어요. 댓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부인이 아니라고 한 내용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시죠? 구체적으로 좀 물어주실래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라고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홍수로 벌을 하셨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childre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데 결혼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돼야 하니까 아들과 딸로 말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말을 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666이잖아요. 육, 사람. 그죠? 육신적인 거. 그, 세속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잘 못 외우니까 제가 이해해 주세요. 요즘 그렇게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어쩜 좋아요. 농담으로 했던 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제가 조금 더 형편이 없는 지경에 처해져서 죄송해요. 자, 보실래요? 로마서 12장에 갔더니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결혼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 산 거를 말을 한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그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는 하나님의 사람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 그렇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세상 임금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문학적인 구조 장치를 하는 거죠. 이 스토리에서. 이게 꼭 팩트인지, 팩트라고 믿기는 어려워요.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문학적 장치를 해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와 생명의 유업을 나눌 사례, 그리고 바로. 바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킹이라는 거죠. 킹, 왕.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등장시켜요. 세상 임금을 등장시켜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피하시는 장면 같은 경우, 그리고 경험케 하시고 이 일을 제사장에게만 알리고 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등의 어떤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게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복판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고 하면서 미련하게 하다가 거기서 죽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걸 올바른 신앙,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 본받을 만한 신앙, 아주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에도 지혜를 구할 만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 죽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직접 전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같은 그런 성격의 죽음을 원하시는 거지 개 죽음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용기와 만용은 구별해야 돼요. 그런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레 짐작이었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방 족속을 맞닥뜨리는데 저게 꼭 그 산적 같은 놈인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놈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실제로 누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누이기도 배달은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슬쩍하고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누가? 세상이. 어떤 욕심? 하늘의 구속종리를 깨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전달할 그 여자, 이들이 앞으로 진행시킬 일들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인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늘 원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학적, 어떤, 이 뭐라 그러죠? 문단이다.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여러분. 되셨어요?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가끔 보면 나름대로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절품 가운데 열의 하나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줬다. 십일조 사실 이거 다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십일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십일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열의 하나를 뗀거 이것이 십일조냐? 십일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열의 하나 기록을 쓴 것도 아니고 십일조 계명을 준수해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열의 하나를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때는 아시지만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아직 율법이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십일조 계명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따라서 저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하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들이 모아진 거예요. 물론 연대기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한 하늘 섭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도 보면 내내 율법대로 행동한 것, 율법을 실천한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초태생 드리는 거. 초태생 드리는 게 율법을 받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태생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시점으로 앞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스토리를 따로 떼와서 이것이 무슨 스토리인가, 무슨 교훈의 말씀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레위기보다, 신명기보다, 출애굽기보다 훨씬 앞에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연대기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와 같은 율법을 실천하는 듯한 기사들이 주르르르륵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십일조 계명에 대해서 논하려고 했을 때 가냐 분야에 대한 구절로 이걸 사용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십일조 계명을 법적으로 손에 받아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열의 하나 개념을 충분히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십일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전혀 껴맞힐 필요가 없다. 그것을 찬성하는 거로 쓰시든지 반대하는 거로 쓰시든지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냐? 아니면 그또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이냐 이게 전잘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인지 아무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렇게 말했는데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순서를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직의 의미를 따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제사장 되시는 거죠.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1년에 한번그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아니죠. 제사장도 꼭 거기에 살고 있진 않았죠. 제사를 집전할 때 그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모일 때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서 제사장한테 죄를 토설하지요. 죄를 토설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에 선언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뭐 백성들에게. 그게 제사장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그 성격적 일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자. 그러니까 그의 혈통을 줬자. 아니면 그의 제사장직의 순서를 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한 일에 그 일의 성격을 받아. 그 일의 성격대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멜기세덱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이 매년 드리는 그리고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없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죄를 사하여 줄수 없는 그와 같이 매년 드려야 하는 제사는 이제 폐해지고 그렇죠? 폐해지고 또 황소로 드리는 제물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제사를 스스로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 제사를 지내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자라는 분명한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말, 예수님을 의미한다. 뭐큰 의미로는 넓게 생각해서는 그럴 수 있고요. 좀 자세하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차를 줬는다는 건어뭐 멜기세덱이 1대고 그다음 누가 2대고 누가 3대고 뭐 누가 4대고 그래서 뭐, 예수는 뭐, 17대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이 한 일의 성격, 그것의 완성을 이룬 거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그들의 일하심의 목적, 하늘 섭리를 나타내는 그 성격에 따른, 그게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14장까지와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족보부터 11장 말미서부터 그리고 두둥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면 국면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확 바뀌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메타타우타 이런 그리스어가 있었잖아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죠. 2일 후에 내가 보니에서 내가 보니 말고 2일 후에가 메타타우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일 후에 역사가 확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전개가 아니라 역사가 국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되다가 다른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장 말미서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하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뭐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 이집트에서 그와 같은 바로의 구속섭리 방해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고 롯과 땅을 나눔에 있어서 그 세속적인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하늘 사랑을 가진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고 세속적, 세상적, 육신적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른 선택을 한 롯이 정말 풍요한 땅, 기름이 줄줄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을 선택을 했어요. 했지만 그곳이 전쟁 중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잡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에게 잡혀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러한 구속 섭리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그냥 뜬금없이 등장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즉 바벨론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하구지요. 우르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 사람이 저기 이사 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부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선민, 이방 민족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의미 부여 있잖아요. 이걸 좀 잘해야 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해야 해요. 아니면 굉장히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이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에 먼저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떼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은 십일조 계명하고는 십일조 계명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십일조 계명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였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반대는 아니에요.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열의 하나라는 분명한 문자적 표현이 있으니까 뭐 하셔라.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는 십일조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대화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멜기세덱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야.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캐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라고 말을 하면서 1절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환상이에요. 엄청 돌아왔습니다. 엄청 돌아왔어요. 아이고, 우리 조그만 게막 짖네요. 제가 두들기니까.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상속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나와요. 상속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 여러분들이 15장은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1절에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죠. 여쭤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상황을 말을 하죠.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이라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 다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죠, 하나님께. 근데 얘가 누구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렇죠? 그게 3절에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걔가 네 상속자가 될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손잡고 나갔을까요? 어깨동무하고 나갔을까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수 있거든 한번 세어보아라. 저 별들을. 그리고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는데요.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수 있는 것이 비전 가운데 이런 비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제가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아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죠.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 하나도 깜짝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늘에서 머린 믿음으로 그것을 인지, 인식, 이해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 섭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성경에서 돈을 읽고 성공을 읽고 끼케야 인간적인 도덕률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자기 계발서로 읽어내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대화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보면 내용이 뭐냐면 상속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나눈 대화는 이거였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되지 않다는 거죠. 하늘 유업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질지라도 형제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말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나오잖아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온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자유자였어요. 자유자.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몇 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8장인가 어딘가 가서 보면.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m the truth. 내가 진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게, 자유케 할게 그랬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늘. 이 말이 뭐죠? 자유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자유자이거늘.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께서. 그 개념인 거거든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종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약시대의 이 종이 어떤 의미였냐면, 죄의 종이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죄의 종. 그렇죠. 그때, 종이라고 해서 실제로 다 죄의 종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것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죄종을 말을 하는 거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유자라는 신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대화를 환상 가운데서 나눈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죄와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걸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늘 유업을 전달할 상속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잡는 장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잡는 장면. 이것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끔찍한 기사를 거기다 써주셨을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잡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단을 버려놓고 제물로 던지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녀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이 아닌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잡는 장면. 그 상속자, 아브라함에서 나올 상속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도라는 거죠. 조그맣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지 않은 우리들, 크기는 작더라도 성격적으로는 동일해서 우리도 이런 환상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IT에서 뭐 지진이 날 것이고 뉴올리언스에서 무슨 뭐 물난리가 날 것이고 한국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고 하는 등의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안 보여주셔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성경적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사로운 경계 불가예요. 하나냐가 하는 거. 사사로운 경계가 불가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화는 이런 대화더라. 사람 살리는 대화더라.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는데요, 하느님? 아니야, 있어. 너 나랑 나가볼래? 자, 저 밤하늘의 별들 좀 봐. 얼마나 많은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다음 이삭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을 사용하셔서 구약 시대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 역사를 그렇게 전개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서 예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예표를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장면에서는 제단을 버려놓고 나무로 단을 버려놓고 거기에 각을 떠서 잡으려고 꽁꽁 묶어서 칼로 들이치려고 했었던 그 장면은 그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그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은 아니지만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대로 그 역시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그렇지만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신의 아들은 신이므로 신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 이유는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아들과 연합된 사람은 동일하게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어답트 하기 위해서, 어답트, 입양하기 위해서,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아들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기사는 그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상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육성은 아니더라도 육성처럼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이와 같이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격의 것들이 야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은 그리고 존중받아줘야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삶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는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런 것들이다.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대화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기도, 즉 대화는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11장 말미서부터 15장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환상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환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환상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금의 기독교계가 말하고 있는 그 환상을 좀 깨셨으면 좋겠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더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보면 내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좀 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를 지금 왜 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좀 공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좀 다른 기도에 대한 진술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가는 장면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일단 아시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른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말이에요.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이 있는데요. 딸이 고3 중요한 시기예요. 교회 안 가고 실시간으로 목사님 설교 듣고 있겠대요. 걱정. 20년 다닌 고신교단이 기존 교회를 저는 정리했거든요. 충격 안 받게 좋은 말씀 딸에게 부탁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겠대요? 딸이 고3 중요한 시기면 일단 공부에 매달리세요, 따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겐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제 아내에겐 아내 몫의 삶을 살게 하시지요. 맡은 일이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실정상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그 수능 같은 SAT가 있는데 이 점수가 모두 다 결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 한국처럼 여기도 내신이 있어요. 내신에다가 수능 같은 SAT에다가 이거 합해서 에세이를 써내고 에세이를 써내는 것에 대해서 그 학교마다 각각 주관적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에세이도 잘 쓰고 2400점을 다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중국애가 떨어진 적 있어요. 2400점 다 맞고도. 그런데 어떤 애는 2100 얼마를 맞고도 하버드에 입학한 경우가 있어요. 에세이를 얼마나 잘 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을 읽어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1점 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고 학교에 따라서 사회 진출해서의 삶이 세속적인 면이긴 하지만 육신적인 삶이긴 하지만 많이 달라지니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육신적인 실패를 거두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님의 따님 고3이시죠? 일단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설교하고 공부할 거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세요. 설교를 듣지 말고 공부를 하시고 설교는 길잖아요. 저는 길어요. 어떤 분은 짧게 하시는데 짧게 하셔도 25분, 30분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던가 성경을 반 페이지 정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몇 구절을 좀 써서 책상 옆에 놓으시던가 아니면 그걸 써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가 하다가 그것이 그냥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버려져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다가 혹시 생각나면 한번 꺼내보고 그럼 한 1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도 하나님이 결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학생은 특별히 고3은요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저는요 목사도 가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래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공부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설교를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재설교가 대개가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재설교도 그저 뭐 가끔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들으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들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훨씬 중요하니까 그 지금 고3이시니까 교훈의 말들이 쓰여져 있는 잠언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반장 아니면 한 장 정도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쌍코피가 터지도록 하시고 내가 다시는 후회 없을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돼서 야 그 시절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치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라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오늘 다 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잠시 말씀을 이렇게 뭐 드리는 동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기도를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받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며 더 이상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제 말씀은 저를 간혹 생각해 주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제가 가끔 피곤한데 그 피곤을 곤비찮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를 좀 형제니까 돌아봐 주십사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일을 교사로서 하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후원 같은 거 없어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후원을 요청한 사람들은 대개 마음을 좀 써달라고 하는 거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돈이 뒤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욕을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후원해 주세요. 그럼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후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매우 깨끗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 제가 너무 사람이 나쁜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근데 많은 경우가 제가 경험한 선교사나 목사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기도 후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사라진 세대에 사는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할 일이 없으니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이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